break it down like this. Break fresh. Come to me, 나와 시작해준 magic hour counting me. 나 정말 잊기 없기 그렇기 to be honest.